전두환 광 프레지던트 아저 찰리스트션 레퍼블리크 베트남 리스트에 함수했던 뉴리 안겨노센 김종은 아인 글리크분시 텔레그램 인 글리크분시 텔레그램 프락테디아 프레지던트 아저 찰리스트션 레퍼블리크 베트남 댐겨노센 김종은 헤아칠신 글리크분시 추자이노발 춤 포아센덴드스 커미테스 퓨 스타츠 안겔리겐하이텐 데아 디파우야카 아프터 퓨텐 타공 데아 오버스턴 폭스야 자물릉 데아 디파우야카 인 데아 드라이첸텐 레기슬라 토 페리오데타 Er überzeugt sich fest davon, dass die Regierung und das Volk der DVJK unter der Führung des Genossen Kim Jong-un bei der Sache für den Aufbau eines gedeihenden Staates für das Glück des koreanischen Volkes größere Erfolge erzielen werden. Zum Schluss wünschte er dem Genossen Kim Jong-un beste Gesundheit und viel Erfolg bei seiner verantwortlichen Arbeit.